힘찬 정오, 힘찬 오후, 힘찬 라디오 남현용입니다. 최근 미얀마에 사는 한 억만장자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전 재산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소식이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어느 기자가 물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거 죽어서 다 가져가지도 못할 돈 아닙니까? 네,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많은 것을 절제하고 또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고난주간 중반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내려놓음은 무엇일까 묵상할 수 있는 오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이무하의 음성으로 함께하죠. 낮은 대로. 저 바위를 뚫고 서 있는 나무 그 모양 비록 없으나 아무라도 뽑지 못해 그리 못하지 저 바위를 깨기까지 저 바위 틈에 숨어 얼굴 내밀고 그 향기 비록 적으나 누구라도 꺾지 못해 그리 못하지 저 만치 홀로 피어있네 저 바위를 돌아 흐르는 물은 아무런 말 없으나 그 무엇도 막지 못해 그리 못하지 낮은 대로 흘러가지 이 풍진 세상 빈 몸으로 내 비록 보잘 것 없으나 온 천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내 안에 그분 계시니 주는 저 큰 바위 나는 그 나무요 그 틈에 핀 꽃이라 흐르는 저 물 위에 꽃잎이와 낮은 대로 흘러가지 이 풍진 세상 빈 몸으로 내 귀한 것 얻었으니 누구라도 뺏지 못해 그리 못하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평화 주는 저 큰 바위 난 빈 꽃이라 흐르는 저 물 위에 꽃잎이와 낮은 대로 흘러가지 주는 저 큰 바위 나는 그 나무요 그 틈에 빈 꽃이라 흐르는 저 물 낮은 대로 흘러가지 잠시 머물다 돌아가지 4월 12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힘찬 라디오 첫 찬양 이무하의 음성으로 함께 나누셨어요. 낮은 대로 이정민님,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이번 부활주일에는 저희 시아버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은 일 끝나고 시댁에 갑니다. 주님께서 저희 부부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또 주님 정하신 때에 속히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에서 이번 부활주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작정하고 데려오기로 결단한 날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주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가이버님께서 오늘 결혼 31주년입니다. 와, 대선배님이시네요. 결혼 대선배님.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아내 정경선 권사 사랑합니다. 이렇게 너무 달콤한 결혼 기념일 자축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존경스럽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저도 결혼 31주년이 되어서도 이렇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네. 대화명 오가이버라고 쓰셨는데 뭘 잘 고치시나 봐요. 벌써 대화명에서부터 믿음직스러우신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힘찬 라디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사연과 또 신청 찬양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고난주간 맞아서 개인적으로 결단하시고 또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많으실 텐데 그 은혜들을 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네요. 또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좀 그렇게 풍성한 수요일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샵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은 무료로 사연 열려 있습니다. 힘찬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단법인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 터치 큐티집, 화장품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브하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권,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맵, 나침반 출판사에서 30일 작정 10대 자녀를 위한 무릎기도문과 10대의 무릎기도문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7192님께서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는요 미디어 금식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요즘은 이 금식 하시는 분들 또 우리 특히 학생부 주일학교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미디어를 안 쓰고 남는 시간에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신앙서적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교사인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일핑계로 못했던 새벽기도 작정하고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 모든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지켜가시기를. 이렇게 미디어 금식 하시다가 이게 너무 좋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냥 꼭 기간 안정해놓고 계속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다들 좀 어디 가셨나요? 뭐 고난주간이라서 사연 참여도 좀 절제하기로 결단하신 건 아니죠? 여러분 사연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나누고 고난주간 특집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함께하죠.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힘찬 라디오 고난 주간을 맞아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행적을 따라갈 수 있는 또 귀하게 묵상할 수 있는 교회 음악들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을 지나서 이제 수요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이바리톤 최재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남PD님. 아, 개인적으로 제가 고난 주간을 이렇게 교회 음악을 깊이 감상하면서 보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해주시는 설명들과 이런 걸 들으면서 하니까 왠지 제 마음 한편에는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한편으로는 아, 교회 음악도 우리가 상당히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어떤 곡 함께 감상하면서 묵상해 볼까요? 예,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곡은요. 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라토리오풍의 그리스도 순환을 노래한 기념벽인 대작 마태 순환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저희가 요한 순환곡을 묵상을 했는데 맞습니다. 감상을 했는데 이제 마태 순환곡이군요. 예. 네. 아, 이 작품은 정말 연주 시간만 3시간 반이 넘는 대작입니다. 네. 1729년 바흐가 봉직하고 있던 성 토마스 교회에서 처음 초연되게 되어지는데요. 네. 그러다 점점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확히 100년 뒤인 1829년에 펠릭스 맨델스존에 의해 다시 한번 공연되면서 그 진가를, 그 예술성을 인정받기 시작되어지죠. 지금은 독일어권 종교음악의 최고 걸작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바하의 음악 작품 중에서 가장 감동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흐가 생전에는 이 곡의 빛을 보는 모습을 보지 못했겠군요. 그렇습니다. 요한 순환곡과 마찬가지로 이제 마태 순환곡도 여러 곡들로 구성이 돼 있을 텐데요. 예. 오늘은 어떤 곡입니까? 예. 참 이 3시간 반이 넘는 이 대작을 네.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통독하듯이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제가 감히 권유해 드립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곡은 마태 순환곡 중에서 39번 곡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탄식이지요. 네. 베드로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의 존재를 세 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자책하는 장면에서 불리는 나의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에르바르메디히 마인고트라고 하는 아리아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곡은 베드로의 심정을 노래하는 것이니 여러분 생각에는 뭔가 걸쭉하고 묵직한 바리톤이나 베이스 남자 가수가 노래해야 할 것 같지만 네. 바흐는 여기서 보다 애절한 음색의 알토 가끔 연주 때는 카운터 테너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알토에게 이 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바로 옆에는 바이올린 솔로가 연신 구슬픈 엘레지를 연주하며 협연의 느낌으로 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을 잘 감상하시면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베드로라고 하면은 저희가 성화에서도 보면 예. 풍채도 예. 있고 예. 수염도 좀 덥수룩하고 맞습니다. 굉장히 중후하고 무게감 있는 남성 성악가의 음성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저 오늘은 특히나 또 메조소프라노의 음성으로 들어봤거든요. 예. 어쩌면 그 인간의 연약함을 더 좀 드러내고자 하는 작곡가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제 짧은 식견으로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남편님 너무나 좋은 발견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도가 맞나요? 예.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느낌대로 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요. 충성도도 높고요. 그리고 또 어부이고요. 거칠은 뱃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 당연히 남성 성악가가 또 저음 가수가 불러야 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선입견을 바흐는 상당히 파괴해버리죠. 네. 그 예수를 세 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음이 코앞에 닥치고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염없이 허물어지는 나약한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굵고 힘있는 남성 음성이 아닌 다소 여리고 애조띈 음색의 메조소프라노에게 그 캐릭터를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 함께 감상하시는 곡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역시 순환절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마태 순환곡 가운데 39번 곡 베드로의 탄식을 함께 감상하고 계신데 예.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묵상 포인트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묵상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제 앞에 너 지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 죽을 수 있어. 너 직장에서 지금 그만둘 수도 있어. 이런 너무 극단적인 제가 상황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여러 군중들과 군병들에 끌려 가는 예수님 앞에서 당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 아니요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 연약하게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이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이죠. 그러면서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압니다. 예수께서 닭이 세 번 울기 전 나를 부인하리라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결코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역시 위기와 고난에 닥친 상황에서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 자리를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한편으로 안타깝지만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모습조차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감상하고 묵상하면 어떨까요? 네. 오늘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 네. 예수님 아는 사람 아니요? 네. 그런 질문 앞에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은 곡 우리 함께 잠시 감상하시면서 최재훈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 힘찬 라디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진짜 우리 힘찬 청취자분들은요, 좀 의리의 청취자세요.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좀 문자가 안 와서 고마함 도와주이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야, 이 고난 주간에 정말 귀한 보석 같은 묵상들이 막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소개를 다 못해드릴까봐 그게 또 걱정이네요. 네, 열심히 소개해드릴게요. 카페모카님께서 고난주간 묵상 오랜 기간 기도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성숙한 감사의 고백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신 것도 응답이지만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신 것도 응답 아닐까요? 네, 응답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지봉학님께서 예쁜 딸 안나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철없던 딸이 시집가서 엄마가 되고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순종하는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엄마로 멋지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안나, 생일 축하하고 사랑한다. 네, 왠지 안나 자매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네, 그래도 제가 아버님의 마음으로 전해드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3412님,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주님,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동원 목사님 주신 사연인데요. 오늘 아침 저하고 똑같은 묵상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일어나서 이렇게 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없음의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게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 오늘 저희가 성령 안에서 통한 것 같아요. 네. 박남기님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처형과 함께 귀한 힘찬 라디오에서 주신 공연 선물 보러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 신청합니다 라는 대화명을 쓰시는 분께서 정말 반가운 대화명이네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저 어디 안 가고 듣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고난주간 맞아서 저녁 8시에 매일 보던 뉴스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괴롭네요. 아, 힘찬 라디오 듣고 힘내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도신지 알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가 뉴스를 보고 이 시대를 읽는 눈도 키워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려면 알아야 되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은 또 잠시 세상의 모든 목소리들을 좀 귀를 닫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 느껴집니다. 7218님, 믿음의 동역자 고2, 중3 아들들과 세일의 고난주간, 세일회와 고난주간 이번 주는 아침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해서 부활의 기쁨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남편 이윤섭, 그 영혼의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찾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고요. 0779번 쓰시는 분께서는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걸 잘 아는데도 믿음이 부족한 나약함에 움츠려 있는 지금 이 시기 잘 견뎌서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분들을 축복한다고 마음까지 함께 전해주셨네요. 0144님, 이번 주일 부활주일 계란 토요일에 준비하는데 학생들과 함께 고난주간도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승리하고 부활주일 예배에서 감사가 다들 넘치시기를 우리 힘찬 가족 여러분 기도합니다. 격려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무릎 밑에 마리아입니다 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 육아맘이에요. 아기 키우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고 마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아기 낮잠 재우고 빨래 개면서 힘찬 라디오 들으며 들려주시는 은혜의 찬양에 귀한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오늘 육아도 힘내 보렵니다. 파이팅! 예, 보내주셨는데 동감합니다. 교회 가도 사실 애 보느라고 말씀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자라는 기쁨, 또 어느새 성장해서 아까 우리 사연 주신 분처럼 딸로, 며느리로, 엄마로 또 커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도 오겠죠. 8542님 청하신 찬양이에요. 이 하루도 글로리아 예수 찬양 선교단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믿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바르셀로나? 인천에서 바로 바르셀로나로 4월 28일부터 오직 대한항공에서만 대한항공 바르셀로나 주 3회 신규 취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현대해상 하이카 안전운전 캠페인 차도 막히는데 몬스터나 잡자 손예진 몬스터 잡다가 사람 잡아요 스마트폰 내려놔요 눈눈 안나 안전운전 하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슈퍼맨님께서 오늘 첫 찬양 제목 물어보셨는데 슈퍼맨이시면은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무화 씨의 낮은 대로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오늘 첫 곡 너무 좋으셨다고 물어보셨고요. 아까 제가 아버님의 마음으로 따님 생일 축하 사연 읽어드렸는데 지봉학님 어머님이시라고 정정 문자 보내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아, 오늘 제가 여러모로 잘못 짚었네요. 네. 수요일 순서 여러분의 고난주간 묵상으로 함께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고백들인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그 묵상과 고백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칠 시간인데요. 끝곡 돈마시 콰이어의 영어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남현용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죠.